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들을 정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한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의 교리 모임이 14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직명일꾼들, 노동자들, 직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노동계급의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직업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영웅적인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의 고귀한 칭호를 심장 깊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선봉부대 전투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